길을 걸을 때 너무 눈이 돌아가 예쁜 여자만 보이는 나 이 여자는 이렇고 저 여자는 저렇고 이 거리의 물을 확인해 혼자 사는 주제 날 돌아볼 때면 한심한 너 생각 들지만 재미가 없지 날 미치게 만들어 이 거리 여기 거리 가운데서 짧은 치마에 하이힐까지 너무나 좋은 세상이야 눈이 높은지 먼 하늘만 바라보게 돼